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괴뢰 호전광들이 6.25 전쟁 67년을 계기로 반공화국 대결 광대국을 펼쳐놓으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25일 괴뢰군 22사단이 남조선 강원도 고성군의 바닷가에서 땅크포와 기관총으로 해상목표에 대한 실탄사격 훈련을 벌여놓고 그것을 일반 주민들은 물론 나우린 학생들에게도 보여주어 저들의 전쟁광기를 시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땅크 자행포를 비롯한 각종 전투장비들과 물자, 6.25 전쟁 관련 사진들을 전시해서 동족 대결을 선동할 음모도 꾸미고 있습니다. 한편 괴뢰 패당은 지난 조선 전쟁에 기어들었던 미국 고용병 돌고지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군 한 주일 동안 또 다른 반공화국 대결 광대국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